속에도 못 잊을 추억, 잊지 못할 추억.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님의 모습. 아, 흘러버린 별 같은 추억. 아, 소리 없이 흘러가는 그 추억. 꿈속에도 못 잊을 추억, 잊지 못할 추억.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님의 모습. 아, 유성처럼 흘러버린 별 같은 추억. 님의 모습.